헤어지자고 정말 미안하다고 아니 아니 싫어 네 마음이 어떻든 나는 인정을 못해 난 그렇게 못해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줬는데 가니 가니 정말 이유라도 얘기해줄래 도대체 널 이해할 수가 없어 널 보낼 순 없어 너 정말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한 거니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게 부담이 되니 사랑이 변하니 그렇게 쉬웠었니 그런 사람이었니 너 정말 네가 줬던 상처 너도 똑같이 너무 사랑해